음악을 들을 때 Don't try not for love 시간이 멈춘도 돼 Oh that will be my first thing I'll be nowhere's a fighter 지금 나를 더 못 두는다면 내가 숨을 더 떨리게 못 한다면 어쩜 이렇게 한 번 죽겠지 아마 But what if the moment's right now, right now 귓가에 느린 심장 소리만 bum bum bum 벗어나래도 그 입속으로 점 점 점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날 봤어 털털이 난 오늘도 여기 나의